과 전화. 듣기 1. 1. 영수 씨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요? 잠깐만요. 이영수 씨 전화번호가... 아, 여기 있어요. 몇 번이에요? 2. 네. 여보세요? 거기 수민 씨 집이지요? 네, 그런데요. 수민 씨 좀 바꿔주세요. 3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 선생님 댁이죠? 이 선생님 계세요? 지금 안 계신데요. 실례지만 누구세요? 4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거기 이 선생님 댁이지요? 네, 그런데요. 이 선생님 계십니까? 듣기 2. 1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 선생님 계십니까? 전데요. 선생님 안녕하셨어요? 저 후엉이에요. 2. 한국전자입니다. 조성우 과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.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. 그럼 언제 통화할 수 있을까요? 오후 3시쯤에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3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유민혜죠? 잘못 거셨습니다. 거기 2631에 4097 아닌가요? 아닌데요. 죄송합니다. 4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영수 씨 집이죠? 그런데요. 영수 씨 좀 바꿔주세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전화 바꿨습니다. 5. 네? 거기 미래서점이지요? 네, 맞습니다. 몇 시까지 해요? 밤 9시까지 합니다. 일요일에도 문을 여나요? 네, 일요일에도 엽니다. 듣기 3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김민수 씨 계세요? 지금 안 계신데요. 실례지만 누구시죠? 저는 김민수 씨 친구 흐엉이라고 합니다.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? 네, 말씀하십시오. 토요일에 약속했는데요. 시간은 4시가 아니고 6시고요. 장소는 그대로 학교 앞 신촌 카페예요. 토요일 6시 학교 앞 신촌 카페요? 네, 그리고 제가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. 011-976-2349입니다. 네, 011-976-2349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발음. 1. 230-6847입니다. 2. 564-7906입니다. 3. 3 011-976-2349입니다.